한번 허리를 훅 들어차차차 다이버터 베이베 세상엔 예쁜 옷이 너무나도 많고 많아 비비그린 바빠빠 립스틱을 맘맘마 카메라에 담아볼까 예쁘게 이거 보면 웃어줘 그리고 꼭 눌러줘 저 밑에 앙증 먹고 새빨간 근데 좋아요란 말을 뻗네 내 맘 표현하기에 부족한데 근데 좋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oh, 조금만 더 다가와요